같은 이별도 나만을 비켜간다 믿었다. 하지만 네가 날린 아픈 시련에 두 눈을 감았다 마음을 닫았다 baby. 불에 물든 칵테일 입안에 털어넘기면 내 사랑을 삼킨다 추억을 마셔버린다. 사랑이 점점 그렇게 떠나가버리지만 눈물을 가슴 속에 묻었다 슬픈 체리 boy. 세상은 다 잃었다 믿었고 매이다 슬픈 꿈도 꾸었다. 하지만 오늘은 웃으며 너를 보낸다. 이제는 추억을 마셔버린다. 사랑이 점점 그렇게 떠나가버리지만 눈물은 가슴 속에 묻었다 슬픈 체리보이. 사랑이 점점 그렇게 떠나가버리지만 눈물 가슴 속에 묻었다 슬픈 체리 boy. Yeah! 한순간은 뜨겁게 사랑을 기다렸지만 담담하게 차갑게 휘파람 불며 떠난다. 점점 그렇게 떠나가버리지만 눈물은 가슴 속에 묻었다 슬픈 체리보이. 사랑이 점점 그렇게 떠나가버리지만 추억은 가슴 속에 묻었다 슬픈 체리보이. 슬픈 체리보이. 슬픈 체리보이. Yeah!